남조선의 연합뉴스가 박근혜 집권 시기 괴뢰 청와대가 마약을 끌어들여 사용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30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청와대가 끌어들인 마약들은 환각 증세 등 심한 중독 증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것들입니다.